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싱가포르 공화국 국경절에서 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토니 탄 캥 얌에게 9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가 자주권 존중 호혜의 원칙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이 건강할 것과 나라의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